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 드네요. 나만 혼자 느꼈던 건 아닌가 봐. 서로 잠깐 마주 섰던 것만으로 기억 저편에 꿈을 깨우네. 이토록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눈가에 맺힌 긴 사연들이 두부를 타고 날 적셔도 넘치고 넘쳐 날 적셔도